이제 모두 끝인 거라 생각했어. 어제와 다를 게 없는 하루가 지나고 눈을 감을 때 밤새 너의 기억 속에 뒤척이다. 끝없는 어둠 속으로 홀로 남겨지는 두려운 마음을 넌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너에게 상관없는 보잘것없는 나의 하루 수 없는 게 참 많아서 어리석은 내 바람은 곧 의미를 잃어 시들해지곤 해. 근데 난 이렇게 또 너를 생각해.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잘하기만 해. 아픈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? 어떻게 생각해? 잘 것 없는 나의 하루를 난 두려웠어. 끝내 모든 게 조금 더 잊을 수 없게 될까봐. 넌